Listen up. Let's play the magic show. Ha ha. 3, 2, 1, let's go. 반짝이는 조명 아래선 We are magic. 강렬한 음악이 흐르면 빠져버릴 Mexico. 소리 높여 따라 불러봐. We are magic. 볼수록 더 매력 있게 다가갈게 강력하게 보여줄 듯 말 듯 비밀스럽게 알 듯 말 듯 신비하게 Great time. Let's sacred time.